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도 몰래 먼 길에 걸어놓은 나의 마음 밤이면 행여나 그대 오질 않나 내 마음 등불이 되고 싶네 해 뜨면 부끄러워 얼굴 붉혀도 그리움에 약해지는 사랑 때문에 밤이면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 밤길 거니는 나의 마음 이슬에 물든 제비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대 떠난 후 알아버린 이 사랑 때문에 가슴에 내리는 뜨거운 눈물 실비되어 젖어드네 옛날에 나만을 사랑하던 사람 오늘도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딸물이 흐르는 차가운 하늘 위엔 또다시 새벽이 밝아오네 제비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 바람